동화 한국어 버전 로빈 후드. 아주 먼 옛날 영국 노팅엄에 리처드라는 왕이 있었어요. 리처드 왕은 아주 현명하고 마음이 넓었죠. 노팅엄 사람들은 그런 왕을 존경했어요. 왕국은 풍요로웠고 번창했죠. 그러던 어느 날 리처드 왕은 다른 도시로 여행을 떠나던 중 그만 바다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지만 왕과 배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죠. 노팅엄 사람들은 너무나 슬퍼했어요.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리처드의 동생이었던 존이 그를 대신해 왕위에 오르게 됐어요. 하지만 존은 형인 리처드와 너무나 달랐죠. 존은 세금을 올려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모두 가져갔어요. 노팅엄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고 살기 어려워지게 됐죠. 도시는 희망을 잃어갔어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힘들고 부당한 세상에 영웅이 탄생한다고요. 오늘은 그 영웅을 소개할까 해요. 바로 로빈 후드죠. 로빈 후드는 노팅엄 근처의 셔우드 숲에 살던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에게는 메리맨이라는 친구들이 있었죠. 존 왕의 부당한 정책을 목격하게 된 로빈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나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왕실의 마차를 습격해 물건들을 훔치고 훔친 재산은 친구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주기로 했어요. 화려한 왕실의 마차가 숲을 지나갈 때마다 로빈과 그의 친구들 메리맨이 불쑥 나타났죠. 오늘은 부디 로빈후드가 깊이 잠들어 있으면 좋겠군. 우리가 숲을 지나가는 걸 그자가 몰라야 할 텐데 말이야. 쉿, 토니!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마차를 모는 건가? 천천히 가라고! 하지만 대신님, 말들을 천천히 걷도록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빈 후드는 우리 발소리도 들을 수 있단 말일세. 저희가 땅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소리가 전혀 안 날 수는 없지요. 조용히 좀 해! 대신의 예상이 맞았어요. 로빈과 메리맨은 모든 걸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 앞에... 이런! 도둑이다! 도둑이야! 잘 모르나 본데 도둑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이 재물들은 가난한 백성들의 것이라고! 가서 존 왕에게 전해! 셔우드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니야! 친구들! 우린 그만 가자고! 로빈 후드 덕분에 살았어, 제스민!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지? 로빈 후드! 주장관? 자네 지금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놈이 또 마차를 털었어. 안에 있던 내 돈과 금을 모조리 훔쳐갔단 말일세. 그 도적놈이 이번에도 성공했어. 어서 놈을 잡아들이도록 해. 지금 당장! 대하, 저희도 놈을 잡으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빈 후드를 잡을 수 없다는 건가? 아니요,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잡아드리겠습니다. 놈은 저의 숙명의 적, 부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폐하.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 않겠다? 그러니 반드시 놈을 체포해서 내 눈앞에 데려오도록 해! 주장관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로빈 후드를 잡기 위해 함정을 놓기로 했죠. 그는 알고 있었어요. 로빈 후드를 제 발로 성으로 오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이라는 걸 말이죠. 그것은 바로 메리언이었어요. 메리언은 리처드 왕의 조카였어요. 아주 아름답고 강인한 여성이었죠. 로빈은 메리언이 마차를 타고 셔우드 숲을 지나갈 때 딱 한 번 그녀와 마주친 적이 있어요. 왕의 보물이 있는 줄 알고 그녀가 탄 마차를 공격했던 거죠. 하지만 마차 안에 메리언을 본 순간 로빈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칼을 내려놓고 메리언의 눈부신 아름다움 앞에 그만 무릎을 꿇었죠. 저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신가요? 메리언 역시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저는 메리언이라고 해요. 당신이 로빈 후드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로빈 후드예요. 로빈, 소식 들었어? 주장관이 최근에 활쏘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 대회에서 우승하는 자는 메리언과 결혼을 하게 된대. 그렇게 멍청하게 굴어서야 쓰나 누가 봐도 함정인 게 뻔하잖아. 세계 제일의 활잡이가 바로 이 로빈 후드인 건 세상이 다 아는데 우리가 갈 이유 없잖아. 안 그래 로빈? 하지만 로빈은 터크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리틀 존, 자네 방금 메리언이라고 했어? 대회의 우승자는 아름다운 메리언과 정말 결혼을 하게 해준다고? 안 돼 로빈! 우리가 성에 간다면 놈들이 자네를 체포할 거야! 아니,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할 거야. 변장을 하고 성으로 갈 거거든. 이런! 기다려 로빈! 널 혼자 가게 둘 수는 없어. 그렇다면 난 공작으로 변장을 하고 자네와 함께 가서 좋은 왕에게 접근할게. 다들 조심해. 그렇게 결정한 후 그들은 함께 성문으로 향했어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죠. 한 사람만 빼고요. 자넨 로빈 후드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죠? 혹시 존 왕을 모시는 분 아니신가요? 잠깐, 성함이 뭐죠? 아, 그래. 히스경이죠. 마음껏 웃으시지. 자네들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고 해야겠어. 경비병! 경비병! 하지만 히스경은 곧바로 맥주통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이제부터 이 사람은 히스경이 아니야. 앞으로 이 사람 이름은 바로 히맥경이라고. 맥주통에 빠진 히스, 재밌지 않아? 쉿! 조용히 해, 존. 어서 가자고. 안 돼! 기다려! 경비병! 잠시 후 성에서는 로빈이 활을 쏠 차례였어요. 그는 침착하게 화살 세 발을 차례대로 쏘았고 관중들은 깜짝 놀랐죠. 세 발 모두 정확히 한가운데를 맞췄거든요. 관중들은 뛰어난 공사에게 환호를 보냈어요. 로빈은 두건을 벗고 아름다운 메리언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어서 체포하라! 로빈 후드가 나타났다! 드디어 네 놈을 잡았구나! 하지만 로빈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들이 자신과 함께였으니까요. 그렇게는 안 되지, 주장관! 어서 로빈을 풀어주고 당신이 따르는 왕에게 작별 인사나 하지 그래! 으악! 안 돼! 놈을 풀어주게! 그냥 보내주라고, 주장관! 난 아직 죽고 싶지 않다고! 병사들은 즉시 로빈을 풀어주었어요. 로빈과 리틀 존은 곧장 성문으로 향했죠. 빠져나가는 동안 로빈은 메리언을 보았어요. 메리언! 반드시 돌아오겠어요! 날 기다려줘요! 기다릴게요, 로빈! 언제까지나요? 숲으로 돌아온 로빈과 그의 친구들은 메리언을 성에서 구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마을에서 한 소년이 로빈을 찾아왔어요. 로빈, 병사들이 제 아버지를 잡아가요. 뭐라고? 서둘러! 어서 가보자! 로빈과 그의 친구들은 말을 타고 마을로 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병사들과 다투고 있는 걸 보게 됐죠. 폐하의 명령이요! 세금을 3배로 늘리겠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포할 수밖에 없어! 로빈 후드를 원망하시오! 놈이 폐하를 언짢게 해서 당신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 로빈 후드는 좋은 사람이야! 우릴 돌봐준다고!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왕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 감히 그런 말을 체포해! 잠깐! 기다리시오! 날 찾고 있는 거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내버려둬! 안 돼, 로빈! 저들에게 잡히면 안 돼! 어서 도망쳐! 아니요. 자, 순순히 따라갈 테니 체포해. 로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좋은 일 하려고 그랬던 거지만 도둑질은 나쁜 짓이죠. 마을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배우는 건 원치 않아요. 우리가 이기려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모두 잘 있어요.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영웅을 잃고 무척 슬퍼했어요. 하지만 메리맨은 자신들의 대장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들은 숲속에 몸을 숨긴 채 마차를 따라갔어요. 덕분에 병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위대한 로빈 후드 아니신가? 가난한 이들을 지켜주고 먹고 살게 해준다지. 다 헛소리야! 넌 도둑이라고! 한심한 강도일 뿐이지! 폐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나요? 가난한 이들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모은 세금은 어디로 가죠? 그 돈으로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왕위에 앉았다고 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돈까지 빼앗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전 도둑이 아니에요. 훔친 돈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원래 그들의 것이었던 걸 돌려준 것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리처드 왕께서 돌아오시면 당신을 어떻게 하실지 기대되는군요. 닥치거라! 어서 저 건방진 놈을 지하 감옥에 가두도록 하라! 결국 노팅엄에 큰 위험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로빈이 갇혀버린 거죠. 하지만 메리맨이 지켜보고만 있을 리 없죠. 더크, 어쩌려는 거야? 불이야! 불이야! 도망쳐요! 다들 여기서 피해요! 로빈, 어서 서두르게! 성에 불이 나서 다들 피했어! 어째서 날 구해주는 거죠? 존 왕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어서 나가지! 로빈은 주장관을 믿지 않았지만 성을 탈출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를 따라 성의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제 어쩌죠? 드디어 내가 이겼군! 이제 어디로 도망갈 테냐, 로빈? 저 아래 물은 아주 깊어! 그리고 사방에 궁수들이 배치돼 있지! 예상은 했지만 역시 믿을 수 없는 자였군. 그래, 난 먼저 가지! 저 멍청한 놈!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랴! 하지만 로빈은 목숨을 건졌고 수로를 통해 숲으로 이어진 강까지 헤엄쳐 온 후 육지로 올라왔어요. 야, 모두들 무사해야 할 텐데. 그런데 성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리처드 왕이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마을의 불이 모두 꺼진 후 노팅엄의 수많은 사람들은 성으로 몰려와 존 왕과 주장관이 저지른 짓들을 모두 얘기했어요. 백성들이여, 내가 사과하겠소. 이 일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오. 너에게 정말 실망했구나, 존. 존 왕과 히스경 그리고 주장관을 이 자리에서 즉시 체포하도록 하라. 부탁드립니다, 폐하. 용서해 주십시오. 시끄러워. 누가 겁쟁이 아니랄까봐 쉬지 않고 징징거리는군. 병사들은 지금 당장 메리맨을 풀어주고 로빈 후드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를 면제토록 하라. 그리고 그처럼 용감한 자에게는 상을 내려야겠지. 최고의 예를 갖추어 그를 데려오너라. 와! 예! 리처드 왕은 메리언이 로빈 후드와 사랑에 빠졌고 그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리처드 왕은 로빈이 마음에 들었죠. 그는 자신의 조카가 훌륭한 남자와 결혼하게 돼 정말 기뻤어요. 노팅엄 사람들도 그들의 영웅이 인정받게 되자 함께 기뻐했죠. 로빈 후드는 메리언을 아내로 맞아 셔우드 숲에서 함께 살았고 소박한 삶을 즐기며 행복해했죠. 그리고 노팅엄 사람들과 즐겁게 춤추고 노래했어요. 로빈 후드와 메리맨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죠.